잡고 결혼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핑계 하나로 어리고 예뻤던 너를 묶어두었던 나를 내가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그때 사소한 말다툼으로 헤어져버렸더라면 아니 차라리 시작조차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네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무거운 나눠들겠어 미안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들 뒤늦은 나이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나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는 건 너 하나뿐이야. 너를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겠니. 이러고 또 꼬리 자주식 강한 나를 말없이 감싸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 단순히 사랑해서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이런 너를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천사야 그대는 나의 천사야. 내가 가는 걸어가주는 천사야 천사야 그대는 나의 천사야. 아무 조건도 없이 말없이 감싸주는 보이지 않는 날개를 가진 천사야. 미래가 불투명한 나를 보고 나이가 차오르는 나를 보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나를 보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굳게 씹어진 너에게 그러고도 이기적인 내 자신만 생각하면 내 가슴에 새긴 흉터가 너를 다시 울게 해. 그동안에 쳤던 상처로 멀쩡한 것 하나 없는 네 가슴에 새긴 흉터가 나를 다시 울게 해.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너에게 잘해주고 싶어 한다는 이고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좁았던 내 자신이 너무나 당당했어. 냉전한 품 없던 내가 너에게 라면을 먹이기 싫어서 공사판에 나갔었던 그날을 잠시 잊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네 말이라면 뭐든지 다 할게. 정말 사랑이 나의 천사야 천사야 그대는 나의 천사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걸어가주는 천사야.